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보에는 제가 그 요나서라고 본문을 썼는데 요나서 본문도 함께 볼 것이기 때문에 요나서를 썼고요. 하지만 요한복음 말씀 지난주에 말씀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씀에 뜨겁게 반응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반응이 아주 의외입니다. 사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한 반응을 그 이후에 주님께 하시겠습니까? 1차적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또는 주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33절에 답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무슨 자유라는 말이냐라고 그들이 답을 합니다. 족보를 들먹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도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너희의 삶을 봐라. 너희의 삶은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 너희는 자유롭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타를 날리시죠.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라고 엄청난 말씀이죠. 나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럼 그 아비가 누구입니까? 44절인데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인자가 든 후에 라는 말씀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한순간에 진리를 밝히시는 예수님 말씀 앞에 분노하게 되고 예수를 죽이려는 폭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종교적인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교적 위선이란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진리를 믿는 척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진리를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과 사귀어 살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이 8장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진리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빠져있는 죄는 무엇이며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죠. 1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해라. 회개해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동쪽 내륙에 있는 땅이죠. 동북쪽에 있는 땅이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동쪽으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갑니다. 스페인 쪽으로 배를 타고 동쪽 내륙으로 가야 니느웨인데 서쪽 해안으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유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니느웨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과 니느웨는 원수 사이였습니다. 뭐 원수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당시에 최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노예로 잡아가고 조공을 받아가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이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원치 않았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민족적인 감정이 우선이었죠. 요나는 서쪽으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가 탄 배가 출항하자 큰 풍랑이 일어나서 그 배가 침몰하기 직전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을 찾고 부르며 구원을 요청하고 있을 때 요나는 뭐하고 있습니까?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신기한, 자세히 보면 요나가 잠을 자고 있었고 풍랑이 온 게 아니고 풍랑이 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해서 주신 풍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나는 들어가 잠을 자는 거예요. 뭐 자세히 볼까? 안 믿는 눈치셔가지고요. 1장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서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풍랑이 있기 전에 잠이 든 것이 아니고 풍랑이 오니까 죽으려고 내려간 겁니다. 죽으려고. 나는 죽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다. 니느웨는 심판 받아야 한다. 약간 웃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종교 수업하러 수업의 교실에 들어가면 원래 자고 있는 애들보다 더 미운 애들은 들어가면 자는 애들이에요. 나를 보자마자 잠이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을 일부러 청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을 청하는. 약간 그 상황하고 비슷한 거죠. 그 상황하고. 사람들이 배 밑으로 내려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도 너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라.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여서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냐. 요나가 뽑히게 되고 요나는 시인합니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요나가 끝까지 버티는 거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나 때문임을 안았고 요나가 스스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같이 볼까요? 12절입니다.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심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요나는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인 것을 인정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져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함께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눈앞에 보이는 섬을 향해서 배를 몰아봅니다. 하지만 안 되니까 요나를 결국 던지게 되긴 하지만 요나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니느웨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니느웨를 살리려고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려고 했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죄를 보십시오. 그들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미쳐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게 되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된 상황에서 이방인들은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요나서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신념 속에서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 마땅했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나온 그 총신대학 제가 있었던 그 예장 합동 교단이죠.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고 합동 교단이 최근에 두 가지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 총신대에서 그 아주 오랜만에 신학과의 여성 교수가 뽑혔습니다. 총신대는 여성 목사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신학과의 여성 교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있었던 교수가 신성자 교수라고 제가 계셨을 때 있었던 상계동에 사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계셨고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신학과의 여성 교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강효숙 교수라고 하는 분이 3년 전에 임용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고 정말 놀라운 게 대부분 여성이 신학과의 교수가 되면 뭐 상담이라든지 뭐 실천 신학 뭐 교회 내에서의 뭐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이 강효숙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은 리더십이었습니다. 리더십. 그러니까 여자가 신학 총신대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총신대 신학과에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 거의 유일하게 총신대 교수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에도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교회와 사회의 어떤 변화와 회개를 요구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가지고 복음주의권 전체의 많은 신망을 얻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쯤 됐으면 자기가 꺼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총신도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빌미 삼아서 이 강효숙 교수가 그 총신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총신은 저희는 이미 총회가 진행되었고 총신은 10월 달에 그 총회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올해가 106차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신 이거 사실 팟캐스트에 다 들어가는 거여 가지고 제가 뭐 듣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라도 실명을 제가 항상 얘기해가지고 올해가 106차 총회예요. 총신대가. 그러니까 올해 이 예장합동 측이 가장 총회 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 개정이에요. 헌법. 우리도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신 역시도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 개헌의 핵심은 뭐냐면 교인의 권한을 축소하고 목사의 권한을 확대하자는 게 개헌의 핵심 골자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재산을 그 이전까지는 공동의회 모든 성도들이 결정을 해야 돼요. 뭐 교회를 판다거나 교회를 산다거나 하는 문제를. 근데 이번에 이제 발의되는 개헌안에 의하면 당회에서 교회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106차 총회 개헌안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목사가 권성수 목사라고 이 개헌 이 개헌위원장이죠. 대구 동신교회 목사님인데 제가 총신 다닐 때는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었어요. 근데 계시다가 이제 동신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되고 동신교회가 대구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것과 함께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가 교인 중에 동성애자를 추방할 수 있는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는 거를 예장합동 법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게 이번 개헌안의 핵심이에요. 저는 이것은 요나가 하고 있는 잘못과 똑같은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내 감정이 내 인간적 감정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야 되는 예장합동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헌법 안에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집어넣는 것은 지금 요나가 저지르고 있는 불순종과 똑같은 불순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장합동이 오정현과 전병욱 목사를 쫓아내지 않아요. 동성애자보다 훨씬 더 악한 여신도들을 성추행한 전병욱 목사와 온갖 부정한 방법을 가지고 3천억짜리 교회를 대법원 앞에 지어서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고정해버린 그 오정현을 추방하지 않으면서 잊지도 않은 동성애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 헌법안을 개정안에 넣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의 모습과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요나 때문에 재앙을 당해서 죽게 된 이방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요나의 죽음을 당연시 여기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함께. 이 본문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나와 유대인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깨뜨리는 것이죠.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요나와 유대인들 속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상이 우리들의 관점을 결정해야 되죠. 대상이. 하지만 우리는 관점이 대상을 결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봅니다. 나와의 친분, 어떤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죠. 하지만 대상인 관점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선한 사람도 나하고 친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나가 요 사건을 경험하고 기도를 하죠. 요나가 물에 빠지게 되고 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그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나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죠. 볼까요? 2장 8절을 볼까요? 2장 8절. 요나의 그 뱃속에서 일어났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났던 그 회개의 내용은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 요나서의 주제가 나오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요나서의 주제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민족적인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나의 과거의 경험과 원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개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고백하는 요나의 기도 속에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8절이죠.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게 누구를 지금 떠올리면서 요나가 하는 기도겠어요? 그 풍랑 일었던 배에서 각자의 신을 부르는 이방인들을 떠올리면서 요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며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버린 자들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은혜를 저버린 자는 누구입니까? 요나이죠. 은혜를 저버린 자. 오히려 그들은 요나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된 것을 알고도 요나를 버리지 않았고 요나와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의와 선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들에게 미쳐지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어떠한 구원의 조건을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하면서 그것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악한 자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요나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방금 자신이 그런 이방인들의 호의와 그들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의 선입견과 편견은 거짓을 숭상하고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정말 은혜를 망각한 자는 요나였고 유대인들이죠. 가장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가장 미약하고 가장 죄악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증인들이 되라고 구원하신 것이죠. 너희들도 구원, 너희 같은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근데 자신들이 구원받은 그 원 경험을 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고 축소하고 동성애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타락한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되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희미해지고 깨어지고 파편화되어져 있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은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주 전에 안명호 선교사님 그 설교가 있었죠.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어가지고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다 그랬는데 팟캐스트 들어보니까 제가 오바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50번을 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안 들어보셔서 제가 자기 고백하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과장입니다. 그거는 50번을 어떻게 듣겠어요. 그 설교가 40몇 분인데 한 10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경험을 이렇게 가슴에 두고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방학 학교가 이제 학기가 1학기가 마감되고 그래서 교목실에서 회식을 갔어요. 가평으로. 교목실은 회식을 가도 목사님들을 만나러 가요. 목사님들을. 우리 저희 지금 박준규 목사가 신일 11회고 5회 선배 박준규 목사 선배 목사님 교회에 갔습니다. 가평에 있는데 군대 교회예요. 66사단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군대 교회예요. 1956년에 지웠어요. 56년에.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정말 환대를 받았어요. 저는 뭐 교단도 다르고 나이도 한참 어린데 아주 이게 따스한 환대를 받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예장 통합 장신대 쪽이니까 안명호 선교사님도 예장 통합이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볼까 하다가 아이고 어떻게 안명호 선교사님을 알겠어. 우리 같이 작은 교회 오시고 미국에서도 주류 사회가 아니라 인디언들한테 선교하는 분인데 근데 안 물어보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지는 차에서 혹시 목사님 조승철 목사님 안명호 선교사님을 아세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조승철 목사님이 매고형을 알아. 매고형을 알아. 매고형 한국에 왔니? 박준기 목사님도 매고형을 알아. 너무 반가워하면서 정말 자신들이 신대원 당이고 전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정말 큰형으로 모시던 형님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들어오시면 꼭 만났었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좋지? 그러면서 예, 정말 좋았어요. 그때도 장난 아니었어. 장난 아니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안명호 선교사님의 다시 또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또 목사님이 미국에 도착하셔가지고 잘 도착했다고 잘 도착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수영 목사님한테 안부를 전해달라고 성도들한테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너무 인상적인 경험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안명호 선교사님을 쳐봤어요. 그랬더니 설교가 많이 뜨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장신대 채플에서 안명호 선교사님이 하신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설교였지만 훨씬 더 말 그대로 장신대 그 학생들을 앞에 두고 한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얘기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긴 시간 동안 하신 설교이죠.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그 북미의 그 인종 정책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첫 번째 인종 정책은 멜팅팟이라고 하는 거예요. 멜팅팟. 멜팅팟이 용광로라는 뜻이거든요. 그 유럽 이주민들이 미 동부에 플리머스, 보스턴과 워싱턴과 뉴욕과 미 동부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네덜란드와 그 많은 그 유럽 이주계 공통점이 있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인들이 구교의 탄압과 성공의 탄압을 피해서 이제 미 동부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그 이민자들이었지만은 개신교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그들은 용광로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 녹아들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들 무리 중에 백인, 흑인 노예와 인디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라는 말이 맞는 게 그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대로 그들이 갑자기 인간이 된 거예요. 1863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해방법을 통과시키면서 인간이 된 것이고 그 전까지 인간이 아니었는데 그냥 개 취급, 돼지 취급하면 되는 건데 1863년에 인간이 된 것이고 1924년에 원주민들에게 시민권이 부여가 되면서 인간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기가 힘든 거죠. 인간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이주 정책을 합니다. 인디언 리무벌 액트라고 하는 인디언들을 미시시피강 동쪽에서는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미시시피강이 그 사우스 다코타부터 뉴멕시코까지 쫙 이어지는 미국의 국토를 북과 남으로 가르는 강이 미시시피 강인데 이 강 동쪽에는 인디언들이 살 수 없는 법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서쪽에만 살 수 있도록. 서쪽에 잘 살고 있는데 또다시 백인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디언들이 백인들 사회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백인들이 인디언 사회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인디언들이 금광을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금광을. 그때마다 백인들이 인디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점점 축소시킵니다. 마지막에는 오클라호마 주로만 인디언들의 땅을 완전히 축소를 해버려요. 그러다가 오클라호마에도 백인들이 들어와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금광이 또 발견되니까. 인디언들이 이 땅이 자기 땅이니까 원래 금광을 캐는데 아주 능숙한 거예요. 그 예전에 자기가 이게 그 어떤 반짝반짝한 돌멩이였는데 자기 땅은 이게 별로 귀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유럽인들이 오면서 이 금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뭐 금광을 캐는 데는 도사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부여한 땅들에 계속 백인들이 이주해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리 정책, 이 세그리게이션을 중단하고 안 되겠다. 이 인디언들을 우리와 동화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백인과 같이 만들어야겠다. 라는 정책, 어시밀레이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동화 정책을. 그래서 만든 게 기숙사 학교입니다. 보딩스쿨을 만들어요. 인디안 아이들을 기숙사 학교에 다니게 하는. 근데 이게 우리는 기숙사 학교 하면은 이게 좀 좋은 학교를 생각하지만 여기서의 기숙사 학교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 가면 인디안 부모와 만나게 되고 그에게 다시 인디안의 사상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부모와 격리시켜서 인디언의 문화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기숙사 학교에 가둬놓는 거예요. 기숙사 학교에. 그러면서 첫날에는 아이들의 머리, 그러니까 인디안들의 머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머리를 백인같이 자르게 만들고 오늘 좀 제 머리가 인디안 머리. 네, 아주 환장하겠습니다. 머리를 자고 눈뜨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완전히 속이 다 소갈머리가 다 비어있어요 지금. 아이들은 학교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 자기들하고 머리가 비어. 요즘에 아이들 사이에서 투블럭이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두 번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인디언 이름을 다 영어식 아니면 기독교식 뭐 세바스찬이라든지 이런 이름들로 다 바꾸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나라의 언어 대신에 영어나 또 이제 불어를 가르치는 언어를 가르치게 되는 그 인디안 기숙 학교에 네 가지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네 가지 교육 목표. 첫 번째는 아카데믹 에듀케이션입니다. 학문적 교육. 아카데믹 에듀케이션. 두 번째는 개인주의화입니다.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개인주의화. 세 번째는 크리스천아이제이션, 기독교화. 네 번째는 아메리카나이제이션, 미국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인주의화와 기독교화가 맞물릴 수가 있고 기독교화와 미국주의화가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교를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한 원주민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다룰 수가 없는 공동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서양식의 개인주의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주가 이제 결정이 돼서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성주 배치 결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성주 군민들을 분열시킬 거예요. 그중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주면서 성주 국민들 내부를 분열시킬 거란 인디언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정통문화 하나님의 형상인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자신들이 핸들링하기 쉽도록 자본주의와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호미를 주어지면 우리의 땅이 넓어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디언들은 사냥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냥을 하려면 넓은 땅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들에게 농업을 가르쳐주면 우리 백인들이 거주할 땅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왜곡된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우리의 왜곡된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항상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니요. 내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구원을 향한 기도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의 그 좁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선입견과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언론이 하는 이야기에 속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하는 이야기에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회의 기득권층의 그 논리에 그 시스템의 부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종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관점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내가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선교사로 부르신 그 유대인들을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왜곡할 수 있냐? 그 의도를 봐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사상의 의도를 봐라. 결국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마귀다. 그것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건 마귀다.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영광은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과 죽음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어떠한 경우에도 세속적인 부나 권력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나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주의로 이해해서 배타적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너희는 죄의 종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요나서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한 책입니다. 요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구원의 대상이지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그 구원 베푸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를 위로할 뿐입니다. 그 구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손함과 그 간절함,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기도하겠습니다.